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 sunny day 눈이 부신 세상으로 떠나볼래 run away 두근대는 맘을 따라 펼친 비밀 지도에 표시해놓은 해변 위에 너와 함께 누굴래 여름 속으로 둘이서만 살며시 너는 속삭여 나는 나의 holiday 네가 금요일이라면 필요 없어 Saturday 너는 나의 weekend 너와 함께 멀리 떠날래 저 바다로 내게로 나는 빠질래 눈을 감고서 잘 들어봐 여름이 온 소리를 oh, oh. 나는 나의 머리